안녕하십니까. 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모란봉악단에서 상작 형상한 노래 날아가다오 그리운 내 마음아는 수령과 흉흉촌사들 사이에 오고가는 효륜의 정과 순결하고 윤률한 충종의 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하여 시청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먼 곳에 떠나보낸 흉흉촌사들을 마음에 두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다정히 그려보실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상이 눈에 오려와 졸졸한 그리움에 목매이는 서정적 주인공의 심리 정서적 모습을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리하는 원수님의 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영웅적 투쟁과 위훈의 밑바탕에 과연 무엇이 서중에 자리잡고 있으며 령도자에 대한 백옥같은 충종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8분의 6박자로 전개되는 손율은 가사의 사상 정서적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움을 안고 서정적으로 흐르는 선율은 몸은 비록 멀리에 있어도 어버이의 따뜻한 품으로만 달려가는 전사들의 마음을 절절하게 담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힘있게 거머추동하는 귀중한 길동무로 되어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두의 말발굽 소리, 이재목의 기악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예로부터 백마는 군마중의 버기 드문 신기한 용마로서 출중한 용장들의 슬기와 용맹과 연관시켜 많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기악곡은 문무충렬을 겸비한 참다운 인민의 용도자이시며 희세의 촌출명장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손군의 백마를 타고 힘차게 달리시는 장쾌한 화폭을 펼쳐보이면서 혁명의 진두에 서시어 륙사의 사나운 폭풍을 헤치시며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용도와 무비의 담력을 음악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연상케 하는 특징적인 리듬 형상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따라 질풍같이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시대의 숨결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빠르고 기백이 넘쳐 흐름이요 천만 국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백두의 말발굽 소리. 이 작품은 오늘 손군 혁명의 진두에 서시어 천만 대오를 힘있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말발굽 소리에 박동을 맞추며 새로운 혁명적 대거조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